긴 연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빛 피할 수 없어. 나도 몰래 사랑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. 행여 오늘도 다시 만날까.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. 시간은 찾아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아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봐. 어쩔 수 없어. 나도 몰래 마음을 주면서 사랑한 그 사람. 오늘 밤도 행여 만날까. 그날 밤 그 자리에 마음 설레며 그 사람 기다려도 오지를 않네. 자정은 벌써 지나 새벽으로 가는데 마주치는 그 눈빛 피할 수 없어. 나는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. 행여 오늘도 다시 만날까.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. 시간은 찾아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아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봐.